I'm so in love 내게 빠져버린 I'm in love 어쩌면 좋을까 사랑하니까 나만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I love you more than you love me 우리 사이 잘못된 것 같아 나만 너를 원해 한번 생각해봐 Baby I want you more than you want me 이런 사이 싫어 나 네가 더 많이 날 사랑하기를 원해 나만 그런 걸까 너도 나만큼 사랑하는 걸까 왜 이리 널 못 본 하루 알고 싶어 너의 마음 어떤지